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래. 내 몸도 맘도 아직까지 멀쩡하기만 한데 대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자꾸 눈물이 나와 눈물이 멈추리라. 나 기대를 울다 지쳐 잠이 들면 끝인 걸까. 내일이 오지 않을 거라면 눈을 감지 않을래. 1분 1초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을래. 내게서 떠나면 누가 널 지켜주겠어. 네 곁을 또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면 난 이대로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아. 어떻게 닥터나 지금 너무나 아파. 점점 더 숨이 가빠져 몸보다 마음이 아파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와. 잠시만 아프지 않게 그녀를 조금만 더 볼 수 있게 치료해줘. 닥터 더 이상 시간이 없어. 내 손을 잡아도 난 네게 수가 느껴지질 않아. 눈도 귀도 이제는 아픔까지도 흐릿해져간 아파. 내 몸도 맘도 이제는 끝이란 걸 아나. 난 어떡하라고. 전하지 못한 말이 너무나 많았어. 그 눈그라도 쳐보니까 말 좀 전했죠. 내 몸이 가루가 되겨 빗바람에 흩어질 때까지 언제나 곁을 지켜줄게. 늙어주는 순간까지 고백할게. 사실은 하지 못한 말이 있어. 너를 떠나보내고 나서 한참이나 뒤척거리는 밤이 하루 붙을 사흘 나흘 닷새 하루하루 들어만 가고 여태 가물어 소식 없는 너를 그리다 내 심장이 숨을 멈춰버렸어. 내가 죽고 나면 찾아주겠니. 내 마음을 알아주겠니. 그렇다면 차라리 죽고 나서 너를 그리는 망고석이라도 될 테니 그때라도 나를 안아주겠니. 내 손을 잡아도 난 네게